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평화로운 세계에서 민족만대의 번영을 이룩하고 통일된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민의 확고부동한 지향이며 요구이다. 우리 천만국민은 이를 위해 견인불발의 의지로 연대와 세기를 이어 역사의 풍파를 헤치며 줄기차게 도전해왔다. 얼마 전에 열렸던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회 청와대회에서 우리의 최고 용도자께서는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선만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 국면을 타개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때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었으며 온 결의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새롭게 제시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 보장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선언이다. 여기에는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장장 72여 년에 달하는 민족 분열사의 종지부를 짓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려는 끓어넘치는 민족의 열망과 의지는 물론 조선반도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도 폭넓게 담겨져 있다. 사고와 판단이 올바르다면 누구나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미국만은 우리의 응당한 요구를 옳게 받아들일 대신 온당치 못한 주장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로 향한 역사의 흐름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으며 거기에 추종 세력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6월 9일에 소집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미국에 보내기로 하였다. 1. 미국은 더 이상 그대로 강행되어서는 안 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민의 지향과 염원, 정의의 위협에 대한 포항부도한 도전이다. 불의의 타협을 모르며 오직 정의와 진리에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선량하고 순결한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미국을 침해한 적도 없으며 미국의 이익에 해되는 일을 한 적은 더욱 없다. 아직은 미국 땅을 향해 그쯤에 쌓아놓은 총탄 한 발 날려본 적 없는 우리 인민이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으로서는 우리를 적대시할 그 어떤 정당한 이유와 구실도 내대기 어려울 것이다. 있다면 오직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정견과 주장이 미국과 다르다는 그 한 가지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극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를 적대할 그 무슨 근거로 될 수 있겠는가? 사상과 제도의 선택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인민, 그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지구상에서 피부도 언어도 리념도 서로 각이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식의 사상과 감정을 지니고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미국을 닮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국의 패권을 위한 천만부당하고 오만부리한 시도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가 이처럼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천만 부당한 것이라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미 감정과 복수심은 미국의 조선 침략사가 가져다준 너무나도 응당한 귀결이다. 수수천년 하나로 살아온 우리 민족,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피비린 침략 전쟁의 도발로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와 손실을 들씌운 장본인도 미국이며, 그것도 모자라 오늘도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영구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강도배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우리 민족에게 대를 두고 풀 수 없는 한을 남긴 백년 숙적으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시도 없이 철저히 소멸해야 할 침략의 무리로 저주하고 규탄하고 있다. 세계와 연대를 넘어 저지른 만고 죄악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우리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의 앞길을 기어이 가로막으려는 가증스러운 침략자 무리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보복 열기는 더는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증오의 폭탄, 분노의 핵탄에 만장약되어 있다. 제방을 터치고 사품치 흐르는 대하의 격려는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때늦은 가문이지만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리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애당초 잘못되고 그 치명적 후과를 계산할 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뿌리부터 대담하게 털어버릴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사고와 실천을 속박해온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천을 지향해 나가는 것만이 오늘 미국이 할 수 있고 환영받을 만한 가장 현명한 조사로 될 것이다. 2. 정세 긴장의 화근인 남조선에 대한 무력 증강 책동과 북침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료정에 들어서야 한다. 조선반도는 세계가 공인하는 최대의 열정지역이며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발원지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화약고로 만들고 침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란 쪽으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호전적 망동에 기인된다. 우리는 미국에 묻고 싶다. 조선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남조선의 온군 몇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막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각종 군사연습에 천문학적 액수의 달러를 강물처럼 쏟아부었지만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한 지배의 야욕을 일으켰는가? 아니면 명예를 얻었는가? 우리의 신성한 강토에 대한 침략과 도발을 죽어도 용납지 않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상같은 분노와 서슬푸른 자비의 종검 앞에 미국의 끈질긴 전쟁 도박이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사실이다. 오히려 미국과 수십 년 동안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오면서 우리의 군력이 민족 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전략적 지위와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최대의 핵강국과 맞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 생존을 지키기 위한 운명의 대결전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처럼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최강의 자비적 국력을 갖출 수 있었겠는가? 세계를 이어온 역사의 대결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승리하고 강자의 물기관을 쟁취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과 봉쇄, 군사적 압박과 전쟁 도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그 무슨 붕괴를 분분초초 애타게 기다려온 미국은 오늘에 와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미국 스스로가 추동한 우리 공화국의 기상천외한 변천 앞에서 최대 위협이니 골칫거리니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느니 하고 저들끼리 갑론을박하며 머리를 싸주고 있는 몰골이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핵을 가진 상대와의 해법은 미국 스스로가 내놓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파고철처럼 여겨지는 전쟁 흉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기리절보 덕수리여 얼찌프리돔 가디언이오 하고 1년 12달 군사연습의 화양리를 풍길 테면 계속 풍겨보라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든든한 배스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처사가 핵전쟁의 불판 위에 스스로 뛰어올라 칼을 물고 뛰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자멸적 망동으로밖에 달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의적인 방향을 일깨워 주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획기적 입장도 엄숙히 천명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그무슨 기업을 걸거들 아무런 구실도 없으며 무분별한 북침전쟁 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리는 것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된 전쟁을 치루었다는 패전 장군의 쓰디쓴 고백이 담겨진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정당한 평화적 발기와 제안을 허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대결을 조장하고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서 기본 장애는 민족 내부에 끼어들어 북남 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미국이다. 돌이켜보면 분열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 비협을 자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북남 선원들을 비롯한 민족 공동의 귀중한 합의들이 탄생하고 화해 단합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은 직접 코코에 간섭하고 폼들을 길러낸 친미 지구들을 앞세워 음으로 양으로 집요하게 회방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잣대로 하여 조선의 통일 문제를 제어보고 자신들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희생시키는 미국의 파렴치한 침략과 간섭 책동이야말로 장기화되고 있는 민족 분열의 근원이다. 조선 민족의 운명 문제, 통일 문제 해결의 기준과 잣대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의 염원과 지향 여구이며 여기에 미국은 아무런 관계도 끼어들 권리도 없다.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킬 힘이 없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보호와 독립을 구걸하고 해방이 분열로 이어지는 통탄스러운 비극조차 막을 수 없었던 어제날에는 미국이 해방자 보호자로 군림하면서 남조선을 타고 앉아 강권과 침략의 몽둥이를 내키는 대로 휘둘렀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민족은 자기 존엄과 이익을 함부로 농락하는 그 어떤 침략자도 절대로 용납치 않는 강대한 민족으로 운명의 극적 등원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그 정의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제시된 자주통일 대강에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민족의 전략적 지위와 강력한 주체적 힘에 도대하여 조국통일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그리로 빗겨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통일 문제 해결에서 민족 자주의 새롭고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로 되고 있는 미국과 말로서가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계산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세계의 면전에서 단호한 신고를 당하고 치욕스럽게 쫓겨가겠는가 아니면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고 아메리카 신사답게 제발로 물러가겠는가? 미국은 우리 민족의 엄숙한 물음 앞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 한다. 자주와 평화,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사의 거세찬 흐름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한중도 못되는 친미 지구들을 내몰아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오판하고 자주 통일의 앞길을 의연히 가로막아 나선다면 우리는 세계를 이어오는 반미 대결의 최후 성전에서 민족의 원수들을 통째로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누구의 붕괴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날로 쇠퇴몰락하는 미국 자체의 운명과 미래부터 걱정해야 할 관건적 시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본인은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와 시간이 똑똑히 증명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의 양심 있고 지각 있는 각계층 인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명정비하고 평화의 호적이며 진정어린 호소에 적극 호응에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참가자 일동 주최 105 2016년 6월 10일 평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내드렸습니다.